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흰 눈이 내리는 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오차오 아 박미송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된 노래로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어버이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하얀 은빛 세계의 정서로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어버이 장군님의 우주와도 같이 넓고 깊은 사색의 세계,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간결하면서도 소중성이 강한 시어들로 진실하게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숭엄하면서도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의 선율은 가사의 종소정 내용에 맞게 심한 굴곡이 없이 유순하고 통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의 감정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손율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리용되고 있는 반복의 수법과 가사의 운율에 맞게 후반부를 축소시킨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색의 세계를 더욱 숭엄한 정서로 그려내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가요 흰눈이 내리는 데는 어버이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끝없는 인민 사랑의 무한한 사색의 세계를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시음악적 온으로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곡으로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노래하라 전선기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자국을 이어놓으며 윤두근 작사, 황진용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94, 2005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조국 해방 예순돌시 되는 뜻깊은 해에 창작된 이 노래는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서 해초가신 손군 장종의 길을 생활적이면서도 진실한 묘사로서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 용도의 자억을 되새겨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추억을 눈 내리는 솔날이 찾으신 초소와 비 내리는 봄날이 찾으신 고지에 비교 졸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새해의 첫 아침부터 12월의 마지막 날까지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이 이어가신 어버이 장군님의 손군 장종을 그이께서 넘으신 험한 용과 그이께서 앉으셨던 잔디밭에 비교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업적을 길이 존해가려는 우리 인민의 틈없는 신념을 격전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밝으면서도 정서적이고 사색적이면서도 지향적인 선율은 가사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손율은 8분의 12박자의 도대조에서 울리면서 우리 장군님의 촌손길에 대한 흉상을 깊은 소정 속에 감명 깊게 안겨줌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